후회 또 그리움 이렇게 널 포기할 순 없어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Happy ending 어떤 사랑이 행복하게 끝나 다 거짓말 죽을 것만 같아 머리가 아파 시간이 다 약이라고 날 달래보지만 답답해 이렇게 바보 같아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나에게 너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널 대신할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돼 정말 안 돼 이런 날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너 없이나 아무래도 안 되잖아 돌아와 돌아와 괜찮다면 잠깐만 얘기 좀 해 돌아와 돌아와 아무리 바빠도 아주 참치면 돼 돌아와 돌아와 그래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너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어 널 포기할 순 없어 꼭 한 번만 더 날 받아주길 바래 주길 바래 정말 나의 욕심이래